캐나다 구석 스토리 캐나다 구스 4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예, 보노입니다. 아, 오랜만에 네, 오랜만이네요. 저희가 사실 저번 주에 했는데 저번 주에는 정말 어색했었고요. 한주 아니요, 하고 나니까 또 예. 그래도 저는 적응이 좀 되네요. 분위기가 마이크님하고 같이 할 때보다는 네. 좀 라이트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분하고 할 때는 이제 좀 주제가 좀 심각하고 네. 또 요즘 그 이민 아니면 뭐 부동산 저는 그래서 좀 조금 좋았어요. 대표인데 왜냐하면 예.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부동산과 이민. 어떻게 캐나다에 와서 살아야 하나. 캐나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제일 궁금하는 그런 것들인데 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별로 해드릴 말이 없어서. 전 집도 없고 런던에. 뭐 언제 또 떠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 같은 입 사실 저희는 이제 이미 이민을 온 입장이라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청취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데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워낙 요즘에 이슈가 돼서 좀 자주 또 이렇게 기왕이면 심도 있게 좀 정보도 많이 좀 제공해 드리고 뭐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이크님께서 꽤좀 해박하셔서요. 그동안 참 좋은 내용으로 또 방송 끝나고 나서 뭐 피드백도 뭐 가끔 그렇게 그 관련 방송 해서 피드백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청취하시는 분들의 관심사가 좀 그쪽에 쏠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럼요. 네. 가장 재밌는 분야잖아요. 좀 변화무쌍하고요. 워낙 이게 신문을 봐도 네. 관련 소식들이 하루에 뭐 두어 개씩 계속 꾸준히 올라오니까 네. 이것도 한 며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정말 못 따라갈 정도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쿼터가 뭐 언제 보면 또 늘었다 그러고 또뭐 언제 보면 또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네. 뭐 신문이라든지 뭐 아무튼 뭐 다양한 채널 통해서 그걸 계속 알아보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참고로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 추첨이 저번 주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지금 저희가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매주 수요일은 아니고 그전에는 격주 수요일로 하다가 이제 4월 달에는 매주 수요일 하다가 저번 주는 한번 쉬었는데 그 패턴대로라면 이제 내일 또할것 같은데 점수가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네요. 아, 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 뭐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데요. 아. 저번보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는 시즌이잖아요, 지금. 대학교는 아닌데 칼리지 같은 경우는 4월 말이면 이제 학기가 끝나니까 네. 그 졸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익스프레스 엔트리 거기에 프로필을 등록하시면 그 가산점을 얹어서 등록하시게 되니까 그런 분들의 영향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주 쉬었고. 원래 그 전에 1주 쉬어서 네네. 점수가 팍팍 깎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원래 패턴대로 2주 만에 하는 거라서 점수가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하네요. 네. 가장 최근에 신문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해서, 예. 근데 그렇죠. 하락은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폭이 그저 4월 달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네. 뭐, 계속 떨어지더라도, 400 밑으로 떨어진 후에 계속 막 급강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은 되면 계속 뭐 예. 오니까요. 그래도 제가 봐서 이제 조만간에 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 또 여기저기서 또 항의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좀 손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에 제가 봐선 머지않아 이게 또 개정안 비슷하게 좀 나올 것 제 같아요. 생각에는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쭉 기다리면서 보면 나름 합리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응. 들어요.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여기서 직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되게 힘든 케이스지만, 네. 이 캐나다라는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 여기 입장에선 그렇죠. 물론 예 당연히 뭐 그렇지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또뭐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근데 그건 없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뭐 모두가 다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좀 진작에 좀 신청하신 분들이면 그분들은 좀 구제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신청이 진작에 들어갔는데 몇달 전부터 계속 이제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뭐 안이 바뀌었다고 해서 네. 그 사람들한테까지 적용을 근데 시켜버리면 실제로 과거에 예. 제가 캐나다 오기 몇년 전, 그러니까 한 5, 6년 전인가? 그쯤에 자세한 연도는 아닌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부에서 그 사람을 그몇명 단위로 잘라서 이제 시키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넣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점수가 이상 되면 무조건 넣을 수 있었어요.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쌓여가는 거를 처리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래서 뭐 예전에는 막 2년씩, 3년씩 기다리고 그렇죠. 넣고 그런 적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선된 제도인데, 그때쯤에 지금과 그때 사이에 과도기 정도 그 시기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접수자들이 막 넣고 한몇 년씩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사람 그때 막그 대기 죽이는 사람들 막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고 뭐 하니 마니 뭐 이러고 있었는데 잘안 됐던 것 같긴 한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하고 막 그랬던 케이스를 전 주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뭐 마이크님이 분개하실 만한 예, 그죠? 그런 그렇죠. 일들이 마이크님이 만약 이 사실을 아셨다라면 또한번더 제대로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나가셨는데 볼일 잘 보고 계시겠죠? 마이크님 뭐 글쎄요 그 호흡기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아, 미세먼지. 요즘 한국에 뭐 한국이. 딱한달 다녀오신다고 네. 나가셨는데 여기 딱 거기 가면 정말 많이 느껴지겠죠? 요즘에 그 패친들 글을 올리는 거 보면 네. 하루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이제 가장 첫 포스트 그날의 첫 포스트는 5월 되니까 너무 덥다 이거랑 미세먼지 그 얘기가 항상 들어가요. 뭐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확 체감이 되는 거 있죠. 저는 여기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게 그렇죠. 그냥 신문에서 얘기하는 그냥 언론이 그냥 보도하는 딱 그거랑 다르게 같은 내용의 그런 포스트가 이제 패친들이 한몇 명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아, 너무 심각하다 하면 막 뿌얘진 뭐 이런 풍경 같은 거 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네. 하는 거 보니까 또 사실 이번 올해는 꼭 이제 나가려고 했었어요. 아, 그 한국에요? 예 사실 뭐몇년 전부터 네. 뭐 한국에서 플랜이 있었나요? 볼 일도 있고 네. 해서 다들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뭐 무섭더라고요. 저 이거 가서, 그러니까 특히 애들하고 같이 만약에 가족끼리 다 나가면, 그 네. 애들 호흡기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렇죠. 또한번 쌓인 거 어떻게 또뺄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류하셨나요? 일단 마이크님 돌아오셔서 이제 아, 좀, 한번 예. 보고. 예. 좀, 모르모트 비슷하게. 네. 재밌네요. 맞아요. 제가 엊그제 되게 재밌는 영화 봐서 소개를 좀 드릴까 아, 하는데 영화요? 넷플릭스에 보시면 2015년 네. 공포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 신작은 아니네요. 예. 곡성 이후에 제가 이제 처음 본. 그러니까 다른 영화는 많이 봤는데 네. 공포 영화는 마지막으로 본게 곡성이었거든요. 근데 아, 그 이후에 네. 본 공포 영화인데 되게 짧은 영화예요. 1시간 한 15분밖에 안 되는데 네. 흑백 영화고. 아, 흑백 영화요? 이게 2015년작인데 흑백 영화예요. 이게 뭐돈 아. 엄청 아끼려고 그랬는지 인디 영화인데 제목이 달링입니다. 달링. 네. 저는 진짜 지난 10년 동안 본 호러 영화 중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 지난 10년이요? 혹시 지난 예. 20년 동안에는 아마 이게 곡성보다 한 10배 더. 아니 뭐 제가 무서운 전 걸 곡성이 안 무서웠어가지고 사실 예, 별로. 저도 곡성도 별로 안 무서운데 네. 제가 무서운 걸잘못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아,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네. 라고 할뭐뭐뭐 그럴 수 있지만 네. 제가 봐선 굉장히 무서워. 또 혼자 봤거든요. 밤에 또 밤에요. 자기 전에 혼자서 방에 이제 작업 다 끝내고 네. 시간 보니까 뭐 1시간 15분이네. 이거 뭐 예, 뭐 뭐 대충 어떤 약간 영화인지 뭐 아, 얘기하실 예, 수 이거 있나요? 그 내용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그 뉴욕의 한좀 고급 저택에 있는데 네. 거기 관리인이 필요해서 이제 어떤 젊은 여자를 이제 알바처럼 고용을 해요. 이제 집 관리 좀 해라. 아, 이 여자는 좋죠. 자기가 정말 좋거든요. 집이 저택이. 하는 일도 없어요. 뭐 청소나 뭐냐 뭐할 것도 없어. 그냥 집만 지켜주면 되니까. 짐 하나 가방 들고 와서 이제 돈도 이제 받았겠다.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짐 풀면서 이제 둘러보는 거죠. 집안을 여기저기 이 방도 가보고 저 방도 가보고 하는데 뭐 이제 좀 이상한 현상도 벌어지고 이제 좀 저주받은 집 하여튼 뭐 그런 스타일의 영화인데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귀신의 집 그러다가 체험 영화네요. 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들어왔던 그 아. 관리를 맡겼던 그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발코니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죽었으니까 이제 세 사람을 이제 주인공이 들어온 거죠. 그 사람 자리를. 아, 예. 그래서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뭐그 이유는 모르고 그냥 어느 아. 날뭐 그렇게 몸을 던졌다. 자살한 걸로. 예. 이 여자는 뭐 거기 개의치 않고 뭐 하는데 뭐 옷장 이제 자기 옷 가져온 걸 옷장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서랍을 탁 여는데 거기 뭐 거꾸로 된 십자가 그 목걸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뭐그좀 약간 좀 음산하게 이제 그런 것들 네. 갑자기 뭐 밤에 누워 있는데 뭐좀 이상한 소리가 아, 들린다든지 예. 그만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예.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저도 그런 걸 별로 무서워해서. 아 저는 그 얘기 듣는 건 무섭지가 저는 얘기 않은데 들어도 상상이 아 되니까 좀. 그런가? 예. 뭐 아무튼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주인공 여자가 눈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영화 내내 카메라를 딱 응시하면서 그큰 눈으로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용한 집에서 대사가 거의 없죠. 그냥 가만히 방에 멍하니 앉아서 이상한 막 음악 들리는데 그큰 눈으로 카메라 빨리 보는데 밤에 보니까 되게 무서운 아, 거예요. 그 눈이 막 분위기로 마주치고. 이렇게 예. 공포를 조장하는. 뭐 스포일러까지는 아니고 이 여자도 똑같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예. 다음 사람 들어오고 뭐 이제 이런 아, 또 식으로. 다음 사람 또 나와요? 예. 아무튼 뭐 주인공이 없나요? 그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제 그 여자도 이제 근데 그런 거예요. 딱그그집 자체가 이제 저주된 예. 집이라서 예. 예. 그 여자도 이제 똑같은 운명을 근데 맞게 되는 제목이 거고. 뜬금없네요. 달링. 달링 그 여자가 달링이라고 불려요. 그 본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 집주인이 처음에 이제 체크 주면서 아. 아. 이제 고용할 때 달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그거 외에는 없고. 네, 저는 영화는 정말 역대급 영화구나. 정말요? 아,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영화는 아닌데 정말 공포영화, 예. 무서운 걸로 치면 좀 되게 무섭게 봤고. 네, 이게 또 흑백 영화라서 아, 흑백 되게 감각적으로 영화라는 게 찍었는데 좀, 되게 재밌는 게 네. 마지막에 이 여자가 미치기 전에 미치기 전. 예, 이게 악령이 미친 들었으니까 여자가. 이제 똑같이 이제 아, 그래. 전 알바처럼 아. 투신을 했겠죠. 근데 스포가 다 나오는데. 아니 뭐 네, 이 일단, 너무 너무 너무 짧은 영화라서 스포일 네.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네. 네. 방 하나가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른 데다 열려서 다 안에 들여다 볼수 있는데 방 하나가 문이 안 열려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아,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문 하나가 안 열립니다. 이거 뭡니까? 네.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문을 열라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놔둬라. 그냥 돌아. 네. 여자가 점점 이제 미쳐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방으로 끌리는 거예요. 묘하게. 그러면서 이제 문을 못 여니까 그냥 부수고 들어가죠. 딱 문이 딱 열리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안 나요, 화면에. 그러니까 우리 관객은 몰라요, 거기 뭐가 네. 있는지. 안에서 환한 빛이 막그 여자 얼굴에 막 비추면서 여자가 막 기겁을 하는 거 보면서 위아래를 보면서 놀라고 분명히 뭐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네. 관객들은 네. 그 여자만 보는 거예요. 그 와. 여자의 리액션만 보여줘요. 얼굴만. 그러니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그러네요. 거예요. 예. 정말 엄청나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거기 그 집의 비밀. 네. 결국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네. 상상에 맡기는. 재밌네요. 예, 되게 재밌어요. 마지막에 크레딧이 다 이제 검은 화면에 올라간 다음에 예, 나오나요? 이제 뭐가? 아니요. 그 조마조마해요, 저 지금. 네. 요즘 그 마블 영화마다 있잖아요. 크레딧 끝난 다음에 네. 나오는 그 보너스 영상 이런 네. 거. 그런 게 있는데 그새 알바가 또 들어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 예. 그 집주인이 똑같은 말 하면서 뭐 이제 주의사항 알려주면서 끝나는 뭐 이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아, 재미? 아니, 되게 무서워요. 예,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있으신 분들 꼭 보시고요. 한국에도 있을까요? 근데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몇 분한테 아, 해드렸는데, 혹시 자막도 없겠네요, 그러면? 한글 자막도? 한글 자막, 한국판은 있겠죠. 한국에 만약에 넷플릭스에 달링으로 검색을 해서, 있으면 아마 자막 이렇게 서비스가 있겠죠. 근데 한국에 있나 모르겠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꼭 보세요. 아니요, 아, 저는 예. 무서운 영화는 별로. 재밌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다본것 같긴 해요. 혹시 뭐 요즘 네. 뭐 넷플릭스 앤 칠이라고 하는 예, 뭐 저번 주 재밌는 거 이후로는 보셨습니까? 제가, 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 갑자기 한글 13 제목이, 미세스 와이. 예, 네, 13 Reasons Why를. 제 아내가 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볼만한 것 처음엔 같아요, 저는. 그냥 시큰둥하다가 매일 보는 거 보니까 그게 좀 끌리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끊지 않고 보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쵸? 예. 예. 주말에 차근차근 보고 있어요. 몰아서 보시는 아니요, 거. 예. 그렇게 보다가 그것도 페인 그쵸? 같아서 저는 예. 하루에 한편 이상이나, 많으면 두 편까지만, 에피소드 두 개까지만 보는 그게 걸로. 뉴질랜드에서는 부모랑 같이 안 보면 못 보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 예. 영화가요? 캐나다에서도 부모들한테 그 경고, 애들만 보여주지 말라는 경고가 지난번에 뭐 내용을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문제는. 아무래도 학교 그런 관련 문제고. 근데 저는 고등학생 정도면 보다 괜찮을 것 근데 뭐제 아내가 재밌게 본다는 거는 뭔가 그 흡입력이 있다는 거니까 아니면 다른 게볼게 너무 없다든지 같아요. 예. 아, 그거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프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학교에서 저희 딸아이가 집에 오더니 숙제가 있대요. 넷플릭스를 보는 숙제가. 아, 예, 뭔지 알아. 예, 그거. 선생님이 예. 넷플릭스를 네. 보라고 했다고. 그럼 야, 너 넷플릭스 없는 애는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아, 모르겠고 하여튼 넷플릭스를 봐야 된대요. 예. 근데 이제 그 넷플릭스를 보면 아이들 퀴즈는 따로 있잖아요. 넷플릭스 네. 퀴즈 해가지고 화면 자체가 아예 다르고 프로가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네. 거예요. 어른 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어른 거를 찾아보니까, 예. 아니, 선생님이 그래서 처음에 틀어주기 전에, 이 어른 거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선생님 보라고 한거 맞냐. 그랬더니, 분명히 보라고 했다. 근데 왜 이게 애들 거에 없고 어른 거에 있냐. 그래서, 일단,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한 편을 봤죠. 근데, 뭐, 내용은, 제가 봐도 어른 거긴 하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어른, 그런 것보다는 내용이 좀 어렵고, 아이들이 이야기 어려운 말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내용은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어려운 거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하마터면 못 보고 그냥 갈 뻔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그게 그빌 나이가 예, 맞아요. 진행하는 거죠. 네. 그빌 나이가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또. 그렇죠? 아, 그런가요? 러브 저는 진짜 과학자인 줄 액츄얼리 혹시 알았어요. 보셨어요? 러브 역시 봤죠. 러브 액츄얼리에서 제일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온 그 가수 있잖아요. 나이든 아, 가수. 예. 그 사람이 빌 아, 나이잖아요. 예. 그렇구나. 저 진짜 과학자인 줄 아, 그래요? 예. 알았는데. 저도 그 프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네. 제 아들이 똑같은 얘기를 이제 같은 반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보라고 했다. 숙제다. 정말? 집에 넷플릭스 없는 애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도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없는 애들은 그럼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볼수 있으니까 네. 그런 과제가 있다고 했는데 네 아무튼 뭐 저희 한 4학년 때랑은 또 그렇죠. 요즘 애들은 또 많이 수준이 다르죠. 예. 네. 저희 그 모처럼 또 댓글이 달렸어요. 네, 저도 봤어요. 늘그 달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번엔 그 레인오버님이 그동안 쭉 달아주셨는데 네. 마이크님이 너무 그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이제는 네. 어쩌면 다른 이유로 네. 화려한 천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캐나다에도 런던이 있다는 듣고서 좀 놀라셨다고. 그럼요. 예, 저 아직은 저희도 예. 모르신다니까. 아직은 모르신다니까. 저는 이제 의아하게 아직도 예, 뭐 10년 전엔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그 얘기가 퍼졌을 것도 같은데. 제 생각에 한국 드라마에 한번 나와야 전 예. 국민이 다알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되는 것 예. 뭐 이분은 이제 뭐 자녀들 뭐 위니펙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위니펙 혹시 좀 아시는 거 있나요? 저는 위니펙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예.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은 모르고 아시는 분 중에 위니펙에서 잠깐 생활하시다 오신 분은 있는데 일단 춥다. 오지게 춥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저도. 춥다는 예. 얘기랑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밖에 별로 들었나? 한국 네. 사람도 근데 의외로 좀 있대요. 근데 런던만큼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위니펙은 좀 크니까요. 예, 한국 분들들은 근데 큰 규모에 비해서 위니펙이 더 큰가요, 런던보다? 위니펙이 더 크죠. 주도니까. 예. 아. 근데 한국인 그 인구 그 수는 여기랑 런던이랑 예, 비슷한가 아마 봐요. 그럴 거예요. 예. 그쪽보다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시니까. 온타리오가 아무래도 좀더 많이 오시는 편인가 예. 봐요. 제가 댓글로 이분한테 런던으로 오시라고. 예. 댓글을 남겼습니다. 예. 뭐 기후도 좋고요. 뭐 교육 생각하시면 교육 도시로 오시는 게 예, 좀 낫지 그렇죠. 교육 않을까? 도시죠, 예. 런던. 또 이런저런 또그전잘 모르지만 그래도 혜택 많지 않나요? 뭐그 학비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아,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위니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쪽은 잘 위니펙도 모르겠네요. 근데 예. 아마 그런, 뭐, 아이들 학비는 모르겠지만, 그 영주권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혜택이 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잘안 가는 그쪽이니까 네. 그런 혜택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캐나다 그게 뭐 큰맘 먹고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 잘 선택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보다는 네. 그래도 뭐 캐나다도 다 모든 뭐 만사가 다 이제 오케이는 아니니까 근데 아, 그래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그렇죠. 있겠어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이것저것 또 따져 보면 또 이만할 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그럼 지난 한 이번 주 동안 네, 예, 뉴스. 뉴스 좀 정리해 봤는데 네. 짧게 하고 가죠. 타코벨 캐나다에서 맥주를 판답니다. 이게 타코벨 캐나다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그런 데서도 허락이 된 건가요, 이제? 아직은 타코벨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 타코벨이 그러니까 그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건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아. 여기 네. 런던에서 이제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여기 유비버거 정도 아닌가요? 아, 거긴 맥주가 나오나요? 예, 그럼요. 거기는 뭐 맥주집이에요. 근데 아, 애들이랑 같이 갈 저는 수 거기는 있게끔. 일요일만 가는 곳. 예, 맞아요. 일요일마다. 일요일은 아이들 예.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요일마다 자주 가곤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맥주를 파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타코벨에도 맥주를 판다고 하는데 뭐좀 타코를 좋아하긴 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저희 가족이 안 좋아해서 자주는 못 가요. 저는 타코는 그다지, 왜냐면 타코 어떻게 드세요? 그거 너무 그 딱딱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게 두 가지, 이게 하드 이게 타코가 있고 소프트 부드러운 타코가 게 있고, 있는데 예. 되게 소프트를 드시는데 저는 그 바삭바삭한 그게 더 좋더라고. 근데 이거를 한입 깨면 일단 흘러 부서져요, 다. 부서져서 예. 흘러내려서 먹기엔 좀 먹기가 불편한데, 불편해서 예. 저는 그다지 선한 건 아닌데. 맛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해준 적이 있어요. 아예 그냥 타코 다 재료를 사와서 네. 애들도 잘안 먹고 그러니까 그 아. 많은 걸 해서 혼자 다 먹은 적이 있는데 저희 집은 예. 저희 아이가 좋아해서 아, 그래요? 간간이 예. 해 먹긴 하는데 저는 별로. 예. 아, 그리고 토론토 총영사관이 순회 영사요? 예. 예. 런던 또 온다고 합니다. 혹시 뭐 이번에 볼일 있으신가요? 이미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왜꼭 제가 갔다 오면 순회 영사가, 작년에도 그러니까요. 제가 갔다 오면 예. 순회 영사가 있었는데. 매년 이맘때쯤 오나요? 5월쯤에? 예, 근데 1년에 한 두세 번 오지 않나요? 예. 예.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아,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 아니면 뭐 이건 뭐 저희 그 웹사이트에 정보 네.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뭐 날짜랑 장소 다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그 토론토에 영사관에 볼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그 영사관이 다운타운 쪽에 있어요. 아주 다운타운은 아닌데, 네. 다운타운 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가 힘들어요. 영사관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예, 주차. 주차 힘들죠. 예. 기억나시나요? 네. 그 뒤쪽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는데 네. 되게 좁아요. 한국처럼 되게 예. 타이트하게 돼 있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주차가 네.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때그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네. 뒤에 노상 주차장, 그러니까 한 블럭을 삥 돌아서 뒤로 가시면 네.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도 자리는 없어요. 거기가 왜냐면 그제 생각에는 몇 시간 무료 이렇게 길에 그냥 파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 재수 좋으면 거기 대시면 되고요. 일단 그러니까 먼저 영사관 주차장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없으면 그대로 나와서 우회전해서 뒤쪽으로 한 블럭을 뒤로 돌아가서 가시면 길에 자리가 있으면 거기 대시면 되고요. 거기도 없으면 그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이에요. 1시간에 1불인가 1불 50인가 뭐그 정도인데, 보통 영상 가서 뭐 가는 거면 한 시간이면 뭐 충분하니까. 네. 거기 대신 거기는 항상 자리가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있었어요. 거기는 네. 아, 한 자리 아니면 두 자리 아니면 그 밑으로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있어가지고 자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거기 가시면 주차를 하실 수 아, 있는 예. 팁을 제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고요. 뭐 급하지 않으시면 뭐 런던이나 키치너 뭐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1년에 몇 번씩은 이제 네. 순회 영사 업무가 있으니까 그때 좀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순회 영사 이제 뭐 이렇게 런던에 한번 오면 네. 혹시 순회 영사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아, 아니구나. 그건 예, 없어요. 예. 없으시겠네요. 예. 아, 한번 한국 있었던 것 국민. 같아요. 한 번. 아, 제 그래요? 아내 때문에. 아. 근데 괜찮아서 편하고 괜찮았는데 네. 사람이 많나요? 저도 바글바글하고 가본 막 적이 그러고. 없어서, 순회 영사는. 예.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아, 저 이거 좋아하는 칩인데 미스 비키라고. 아, 좋아하시는 집이에요? 예, 포테이토 칩. 아, 근데 이제 이번에 리콜 네. 됐던데요, 보니까. 뭐 이유가 뭐죠? 아 뭐더라? 그 뭐죠? 그늘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 식품 그 리콜할 때그 무슨 균 뭐죠? 아, 무슨 갑자기 균, 생각이. 어쨌든 균이 있었나요? 예. 살모넬라? 아, 설문일날 뭐 아닐 것 같은데. 네.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아, 그런 이유로. 네. 네. 그런 이유로. 예, 어쨌든, 아무튼 예. 뭐가 지금 오염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 이게 왜 맛있냐면은 특별히 다른 칩보다 맛있나요? 칩이 워낙 종류가 예, 많잖아요. 이게 칩스가. 그 미스 비키라고 네. 저는 이제 모든 걸 레귤러로 먹어요. 그러니까 뭐 아, 케찹 이런저런 맛 이런 거안 예 좋아하시고. 이런저런 이제 플레이버가 들어간 건안 좋아해요. 그럼 그냥 그냥 솔티드? 뭐 그런 것그 정도까진 괜찮아요. 아. 그냥 다른 이제 향이 가미된 건안 네, 좋아하는데. 참고로 이거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언솔티드가 한국의 감자칩 그 맞아요. 한국과 설 별로 그 안 소금 짜죠. 친그 감자칩이 비슷해요. 언솔티드가. 예. 솔티드는 한국 입맛으로 치면 되게 짜고. 굉장히 짠 거고, 예. 예. 그래서 언솔티드를 저도 그냥 먹으면 아, 이거 포카칩 맛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먹는데. 네. 근데 이번에 네. 미시스피키의 문제가 된 거죠. 할라피뇨거든요. 근데 아. 저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네. 혹시 뭐 포테이토칩 같은 거 좋아하세요? 예, 저는 칩스 예.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뭐 맛도 안 가리고 다잘 먹어요. 그 케첩 맛도 잘 이건 먹고 달라요. 할라피뇨. 좀 다른 방식으로 튀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레이스 뭐 그런 거 네네 있죠? 레이스나 뭐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프링글 그러면 사이드 뭐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아,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뭐 그냥 진짜 베이크드 뭐 진, 이런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다 튀겼는데요. 진짜 뭐 네 생감자로 튀긴 것 같고 정말 달라요. 아 맛도 독특하고 되게 그러니까 레귤러 잡수시면 되게 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아 좀 좀 뭔가 다른 달라요. 아예 제 한번 아내도 캐나다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런 칩이 있는데 이거 네. 그냥 우리가 알고 먹는 그런 감자칩하고 다르다. 아. 그거 소개해줬는데 한동안은 그것만 먹을 아, 정도로 정말요? 예. 이게 코스코 가면 이따만한 걸로 아, 팔거든요. 그래요? 코스코에도 예. 있나요? 거의 아. 뭐 부대만큼의 그런 사이즈로 파는 게 있는데 아, 예, 다음에 가면 한번 할라피뇨만 좀 시도해봐야겠네요.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리콜 했으니까 이제는 지금 예. 파는 건 괜찮겠죠. 몰랐는데 이게 또 펩시 캐나다의 자회사네요. 또 프리토레이가 프리토리는 또 원래 유명한 그쵸 회사잖아요. 예 예. 거기서 나오는 거였는지 몰랐는데 예, 미스비키라고 이게 기름 아무튼 뭐 그렇게 다른데 네. 어떨 때 보면 네. 간혹 칩한 개를 들어보면 네. 그 감자가 튀겨질 때그좀 감자가 이제 버블처럼 네. 이렇게 예 볼록하게. 예. 볼록하게 있는데 거기 예, 기름이 좀 차 있는 경우가 아, 있어요 정말요? 보면 예. 기름이 이렇게 들어 예, 있다고요? 기름이 조금 이제 찰랑찰랑하게 보여요. 그 버블 안에. 아, 특이하네요. 예. 기름만 기름 좀 범벅이네요, 빼서. 일단.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되게, 좋은 뉴스예요. 온타리오 주에서, 네. 새 예산안을 이제 발표했는데, 거의 뭐 24세 이하 주민한테 처방약이 무료로 아, 그 얘기는, 제공된다고. 예, 예. 들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일단 아이들부터 예. 대학교까지는, 저한테는 아니지만, 예, 그렇죠. 저는 그래도, 상관없지만 예.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해당이 되잖아요. 네, 예. 이제 여기서는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 이제 그냥 그런 거, 뭐, 타이레놀이니 이런 거는 해당이 안돼 있지만, 그죠. 그래도 병원에서 처방약. 처방해 주는 예.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 의료가 무상이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그 에피펜이라고 굉장히 네. 비싼 그 주사 같은 게 필요해요. 위급할 때 쓰는, 네. 평소에는 안 쓰지만, 근데 그거를 항상 사놔야 하거든요. 아, 그 허리에 차고 다니는 그거 네, 근데 허리에 찰 말씀하시는 거? 필요 없고 그냥 학교에다 두면 이제 예. 학교에서 보관을 해주는데 네. 그 100불씩이에요. 근데 그게 아, 그래요? 정말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게 뭐 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그럼요. 때 쓰는 건데 10종 팔고는 그냥 안 쓰고 그냥 1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통기간이 1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또못 쓰잖아요. 네. 하루라도 넘어가면 못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럼 또 또 100불 사야 들여서 되고, 또 그걸 또 예. 사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그런 거다 이제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완전 다행이고 무료 의료가 진짜 진행이 되는 네 거네요. 아이들한테까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게. 요즘에 또그 응급실 대기 시간 또 너무 길어졌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거좀 처리를 하려고 병실 마련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등 해서 한 70억 달러를 더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기 시간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네. 이 온타리오주 이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오쌉이라고 네, 하죠. 오쌉. 이제 그걸 또 강화하는 뭐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뭐 약간 저소득층 아이들은 거의 대학까지 공짜로 다닐 수 있는 예, 예. 그런 제도가 됐죠. 너무 그거 관련돼서 이번에 저희가 가장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네. 그 한국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되게 주장했던 기본소득제를 네. 네. 이제 온타리오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 소식이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네, 뭐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래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 저소득층 가구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범 운영이니까 모든 네. 가구에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일부 가구를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사람들이 좀안 사는 그런 좀 시골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가구들 좀 추첨해가지고 거기서 그 기본소득, 그러니까 저소득, 가장 저소득인 그런 가정을 뽑아서 제 기억에 뭐한 사람이면은 천 몇백 불 주고 두 사람이면 2,000불 정도 받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읽은 지 오래돼서 네. 뉴스가 나왔는데 읽은 지 오래돼서 예. 그게 되게 저는 신선했어요. 그 지금 문재인 후보도 그거를 그 이재명 시장의 공약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여기서 이제 벌써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몰랐 사실 몰랐 그 한국에서 이게 화제가 안 됐으면 제가 뭐 아예 몰라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사회보장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그럼요, 예. 그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 이제 이걸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제 막 공약으로 나와서 이렇게 막그뭐또 일각에서는 뭐 퍼주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뭐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뭐 비판다고 그러는데 그런 제도가 여기서 콩팥 실행이 돼서 아저씨가 그러죠. 예. 네. 어쨌든 그게 여기서 이제 실행이 그 시행 시험 시행이지만 일단 시도를 한다는 게 되게 저는 인상 아, 깊었던 것 성남 같아요. 씨는 뭐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걸 좀 확대해서 좀 예. 전국적으로 경선 때 나와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네. 토론 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충분히 네. 뭐다할수 있는데. 그럼요. 워낙 그 반대 진영에서 반대가 좀 심하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그런 식으로 좀 가야 하거든요. 복지 정책이. 안 그러면 정말 계속 그냥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계속 그냥 뭐 그러면 뭐 무상으로 하는 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정말 영원히 못해요. 이런 거는 네. 계속 한쪽에서 계속 추진을 해도 뭐 이러저게 뭐 발목 잡을 일뭐 그런 이런저런 핑계로 하다 보면 정말 전 세계 유일하게 안 하는 나라가 될수 있다는 좀뭐 정말 그런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예, 뭐 정말 예. 남들 다 하는 거뭐 무상 급식이라든지 뭐 아이들 뭐, 뭐 이런 근데 것들. 여기는 무상 급식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캐나다는. 예. 예. 근데 이 나라는 또 워낙 그 애들 건강, 그 알러지 이런 문제 네.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예. 싶어도. 무상급식은 안 하고 약은 나눠주고. 예. 예.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한국에서 어저께 본 소식인데 이 금천구에 유일하게 서울에서 소방서가 없는 구라고 해요. 아. 금천구가. 근데 이유가 이번에 그래서 새로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죠. 집값 때문에. 아, 소음도 그 금천구요? 사이렌 소음도 있고. 그거 그 얘기를 듣고서 네. 저 같으면 저희 동네에 딱 있으면 좋은 있으면 거 그렇게 아닌가요? 마음이 놓을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왜 집값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상관없이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힘들고요. 네. 근데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그 구에 네. 얼마나 불안해요. 그럼요. 화재가 발생해도 다른 곳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길도 막히고 이래서 정말 이거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주민들이 나서서 또 한국은 또 이제 집값이 가장 1순위니까 그걸 문제 삼아서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또 이제 침수 피해 때문에 이 비물 펌프장 뭐 이런 것도 설립을 한다는데 그것도 네. 이제 아파트 조망을 망친다면서 주민들이 막고 있고요. 아. 침수가 돼도 좋다. 조망뿐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이제 마포구에서도 이제 교통이 혼잡해진다고 등기소 설립을 반대한다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없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등기소는 몇번갈 일이 없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여기랑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뭐 화장장 뭐 원전이 들어온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 같아요, 저는. 여기는 묘지가 바로 집 앞에, 이게 그 동네마다 얘기예요. 묘지가 예. 있잖아요. 저희가 캐나다 가서 초창기 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변이 훨씬 더 비싸고 묘지 주변이요. 더 조용하고 더 좋은 동네잖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때 뭐 집단 이기주의 뭐 이제 이런 거 이런 거에 좀 하루 이틀 안에 이제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만 좀 이제 우리나라도 인식이 좀 조금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점진적으로 바뀔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네. 네. 뭐, 아, 재밌네요. 이게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바로 네. 집 옆에 묘지가 보이면 그건 좀 음산하고 좀안 네. 좋을 것 같은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사실 묘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왜냐면 한국은 묘지면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근데 여기는 그렇진 예, 않잖아요. 그냥 그렇죠. 비석만 보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위화감이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올해 안에 런던 최초의 전기차 충전소가 메이슨빌에 들어온답니다. 와, 런던 최초인가요? 전기차 충전소는 이제 처음인 거죠. 런던 1호점이 이제 메이슨빌 그 쇼핑몰에 저는 이제 생긴다는데. 그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전기차나 이런 그 차는 우대해서 파킹을 할수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그런 칸이 있어서 저는 많이 활성화, 물론 이제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활성화 되는 줄 알았는데 충전소는 아직 없었나 보네요. 네, 런던에서는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100% 전기차가 뭐그 비율은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 비율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작년에 차를 바꿨는데, 그때도 그 테슬라 뭐 전기차나 이런 뭐 거. 하여튼 뭐, 그게 전혀 옵션으로 생각을 안 했을 만큼, 아, 예. 예, 좀 아직, 근데,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차를 바꾸거나 아니면 세컨카로 하나 생기면 볼트 이런 거. 볼트 지금 참 좋은데. 그 쉐보레에서 나오는 볼트. 아, 예. 그런 작게 거. 나오는 거 아니요. 말씀하신가요? 볼트는 좀 작은 차는 아니고 세단 같은 차인데 이제 거의 선구자죠. 전기차에. 예, 옛날부터 나왔던 100% 그러니까 볼트. 하이브리드 말고 예. 아예 그냥 볼, 예, 100%. 100% 전기차. 예.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코믹콘 프로 레슬러 릭 플레어 혹시 어렸을 때 많이 보셨어요? 아, 저는 그렇게 많이 즐기진 않았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헐크 호건 뭐 이런 사람들. 또 누구 있죠? 뭐 이렇게 팔 이렇게 막 팔에다가 무슨 이렇게 레이스 같은 거막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기억은 전 나는데 되게 많이 본 적이 좋아했거든요. 없어. 예. 중학교 때까지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주말마다 아, 예. AFKN 아, 틀면 에이프케인이 나오는 동네 사셔서 그렇구나. 아침에 그걸 보여주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에이프케인이 안 나와서. 예. 제 동생이랑 무조건 봐야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주말에 시간대가 있어서.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게 쇼라고 믿지 않았어요. 쇼라고 해도 아, 진짜다. 저건 정말이다. 정말 저거는 감정이 서로 안 좋은 거고 뭐 팀이 갈라져 있으면 정말 저거는 정말 싸우는 팀들이고 좀그 당시 다 그랬어요. 이제 뭐 진짜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러면. 너무 합이 너무 잘 맞죠. 근데 그런데도 막 가끔씩 보면 피도 나고 하니까. 근데 연기들을 워낙 또 잘하니까 이제 믿게끔 하려고 이제 네. 어린 이제 저희 같은 애들한테 이제 믿게끔 하려고 연기를 또 그렇게 하니까 네. 각본도 또 그렇게 짜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이제 릭 플레어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 누군지는 제가 아는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거의 뭐 헐크호건급이었죠 이 아,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타 단체로 옮겨서 아, 네. 근데 이 사람이 런던에 이제 코미콘에 온다고 하는데 뭐 코미콘이라고 해서 샌디에고가 제일 크지 않나요? 거의 뭐 영화사들 다 참여해서 네, 그 여기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 스타워즈 그냥. 클립 제일 먼저 보여주고 막 공개하고 막 이래가지고 팬들 예. 막그 분장하고 한국도 있고 뭐 아시아에도 몇 군데서 네. 한다는데 런던에도 있는데 뭐 규모 자체는 근데 여기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런던 시내 자체에서는 되게 한번 그큰 가볼만 하겠죠? 축제죠. 예, 예. 큰 축제죠. 예. 근데 이제 릭 플레어보다는 이제 스타트랙 네. TV죠. 요즘에 영화로 리부트된 거 네. 말고 그때 이제 커크 선장 주인공이었던 이제 윌리엄 샤트너가 캐나다 배우예요. 이 아. 배우가 또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뭐 캐나다가 낳은 뭐 데스타인데 또 이제 스타트랙을 보질 않아서 이제 스타워즈도 안 보거든요. 저는. 아, 예. 저도 안 봐. 저는 어릴 때는 스타트랙을 좀본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스토리가 어렸을 때 사실 너무 보셨으면 이제 예, 커크 선장도 방대하고. 아시겠네요. 누군지. 그쵸? 그 커크 선장. 그 캡틴 커크라고 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입니다. 사인 받으러 꼭 가셔야겠네요. 라이너스님은. 아, 근데 저도 그렇게 팬은 아니라 그래요. 예.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 뭐 뉴스 지난 한주 뉴스는 이 정도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